여기 환호성이 예예. 자두가 천 명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아, 와, 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환호성이 예. 커요 지금. 어떻게 아, 된 겁니까 이거? 아, 잘 생겼대요. 누가 그랬어요? 야, 아유, 잘 생긴다 그러시면 누굽니까? 이뻐요. 예예. 예.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그래요. 예. 아, 예. 자 오늘도 리플 네. 해주세요에 올려주신 사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결혼노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결혼이라뇨 흑흑 해결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2년 정도 사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하고 나이가 10살 차이고요. 제 친구들과 같이 만날 때는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빠 모시고 왔냐고들 합니다. 근데 전 이상하게 나이 많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자상하고. 근데요 남자 쪽에서는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전 아직 21살밖에 안 됐거든요. 결혼은 무슨 말도 안 되죠. 한창 놀 때 결혼이라뇨.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아주 많이 후회할 것 같고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 하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 둘이 동시에 얘기하면 한 사람이 대꾸라도 좀 어떻게 예. 예. 이게 사람 간의 정 아닙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뭘요? 이렇게, 뭐. 아유, 괜찮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라도 우리 좀 합시다. 네. 예, 오늘 분위기 괜찮은데. 네. 음악으로라도 뭔 얘기를 해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주희님이 리플을 첫 번째로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해결을 한답시고 이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럼요. 여기 모인 분들 다들 해결한답시고 이제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예. 여주희님이 여기 올린 글을 남자친구한테 그대로 보여주세요.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꼭 그대로 보여주세요. 결혼하자는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진심 어린 이걸 그대로 글 올려서도 안 되면 이 방송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보여주시면 예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하죠. 예. 그리고 또 조윤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28년 돌아봤는데 별거 없네요. 그냥 시집 가서 신랑이랑 노세요. 아 이분이 한창 놀 때인데 네. 결혼을 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28년 동안 놀아봤는데 별거 없다. 조윤희 씨 그냥 결혼해라. 한 맺힌 노처녀죠. 그렇습니다. 28년 놀았는데 별거 없죠. 신랑하고 노는 게 꿈인데 이분은 조윤희 씨는 이 사연을 보고 막 컴퓨터 집기를 부서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조윤희 씨 그렇습니다. 28년 네. 28살이다 이 말이죠. 제가 30이니까 2년 차이군요. 딱 좋네. 네. 30년 놀아봤는데 이제 지칩니다, 저는. 네, 저 28년 오신 분하고 둘이 합치면 58년 논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놀거리들이 많겠습니까? 자기 28년, 나 30년 합쳐서 이렇게 잘 살아보면 좋을 건데. 되게 바란다. 28년 논 걸 되게 궁한가 본데? 네? 되게 궁한 정도가 아니고, 예. 영주변수라는 분이 리플을 짧게, 간단하게, 짧지만 치열하게 달아주셨습니다. 짧고 치열하게 달아주셨습니다. 꿈이 수녀라고 하세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분 말이죠. 한 방에 그냥 정리를. 꿈이 수녀라고 하세요. 이건 근데 이분은 진짜. 예. 예. 간단하네, 진짜 간단해. 꿈이 수녀라는데 네.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남자분이. 아니면 남자친구를 스님으로 만드시던가요?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아이디가 기냥이라는 분입니다. 기냥이. 무슨 뜻일까? 그냥 뭐. 그냥 뭐 그런 건가 본데? 예. 예. 그 사람이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 하면 결할 때 뽀뽀를 하세요. 결하는 순간 말이죠. 분위기가 좀 심각하면 키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 결심을 굳힐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 좀 방법이. 아이,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하자는 순간에 여자분이 뽀뽀를 쫙 하면 그래 얘가 드디어 승낙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딱 떨어지고 혹시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승낙의 뜻은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는 너랑 결하는데 키스를 확. 그렇지. 결하는데 확 구하구나. 키스가 딱 끝나고 나서 남자가 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모든 작전이 숲으로 돌아간다며. 아. 어쨌든 예. 그런 공방도 괜찮게. 예. 또 다음 분 김지희 씨. 참 참 단순하게 적어주셨어요. 단순하게. 예. 밥을 많이 먹고 돼지가 되세요. 그러면 살 빠질 때까지 남자분이 기다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정말 보니까 참 제가 읽고도 썰렁하군요. 사람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갑자기 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남자분이 그렇게 되면 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살찌라는 건 모르겠지만 돼지가 되세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무슨 당군 신화도 아니고 사람이 어디 동물 그 이건 말이죠. 이건 좀 별로. 그럼요. 이분은 여기까지 올려주신 지금까지 올려주신 리플 달아주신 분 중에 제일 지금 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화가 난 거야. 지금 진짜 이거 보고 이 리플에 되게 화가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신 분이에요. 그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세요. 사랑한다면서 결혼할 마음이 없다니. 공부할 마음은 있는데 시험 보기 싫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추신이 더 그러니까 추신 PS 추신 지금 시험 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주 지금 아주 시험 보는 것도 아주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데 아주 사랑하는데 결혼할 마음은 없다 그러고 배는 고픈데 김밥은 싫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사랑한다면서 결혼할 마음이 없다. 예. 이분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막 시험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조금 식히려고 러브레터 게시판에 리플 게시판에 들어온 거야. 근데 이 글을 쭉 읽고 나니까 완전히 미치는 거지. 열받았어. 사랑한다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다니. 지금 시험 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리고 컴퓨터 다 끄고 레포트 다 찍고 막. 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화날 수 있죠. 네.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화나죠. 사랑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또 막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없어요. 내리시고. 와. 난 반대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고. 와, 반대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반대다에는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이 예, 많아요. 남자분들은 오로지 다들 그냥 네. 부럽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뭐 어쨌든 뭐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바라는데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멋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만약에 11살 차이 나는 10살 차이 나는 여자분하고 예. 내가 어느 날 형 앞에 예. 형제 여자친구예요 예. 데리고 왔는데 내가 32살쯤 됐을 때 그 예. 여자가 31살 됐을 때 그 예. 여자분이 21살이에요 예. 그럼 형제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부럽다 뭐 그런 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